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면 하나만 묻자 해서 우리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난 가슴에 일어서는 널 따라 무작정 쫓아가서 도망치듯 걷는 너의 뒤에서 너의 뒤에서 소리쳤어